65일 366일 다시 365일 63일 이렇게 1159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오늘은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무례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지정되고 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예, 음악을 담당한 정미모입니다.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모님 팟캐스트 응원하러 멀리 제주에서 온 제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인 조카 부지민입니다. 조카 지후의 고모 찬미공주입니다. 와. 최다 게스트가 오신 오늘 멀리서 오신 제주인님 왜 오셨어요 여기까지? 정미모님이 제가 안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고 보면 별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순간 네. 떨리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뭔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자기 모습을 이렇게 자기 색깔을 막 드러내는 게 네 멋지고 좋아 보여서 진짜 아, 응원하러 네. 꼭 오고 싶었는데 막 방송이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좀 네 이런 저런 것을 무리해서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와. 조카. 조카 지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제주인께서 같이 가자고 네. 말씀하셔서 오게 네. 됐어요. 사실은 제주인이 오신다 그랬을 때 내가 막 반겼는데 제주인이 조카도 같이 갈 거야 그런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조카만 방송에 그랬는데 좀 같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주인은 여기 서울에 함부로 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왔을 때 같이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그리고 풍주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어요? 아 네. 뭘 하셨는데 행복하셨죠? 아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네. 지금 정신 상태가 살짝 안 좋습니다. 찬미공주는?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전 그 기사를 보고 정말 행복했는데요. 아. 어떤 거였냐면 네. 그 백남기 농민 네. 병사로 돼서 네. 있다가 이제 지난주에 외인사로 네. 바뀌기도 했고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유가족들이 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사가 나와서 사망진단서를 안 뗐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친까지도 사망신고를 안 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망신고를 하려고 전남 보성군의 융치면에 있는 면사무소에 백남기 씨의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하고 갔을 때 계장님이 유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망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와. 그래서 병사로 적혀 있는 진단서로 사망 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유가족이 병사를 시인하는 것으로 굳어버릴 수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보고 추후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변사무소에 있는 계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여태까지 그걸 되돌아오고 이제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기사를 오늘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그냥 뭐 유가족분들이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줄로만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그 보성군에 있는 그 면에 있는 그 계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와, 송 계장님. 지민 양은 백남기 씨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 예,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그냥 인터넷에 기사 같은 거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분이 돌아가신 건 알고 계세요? 네. 아, 인터넷 기사를 컴퓨터로 해서 보는 거예요? 아,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요즘 애들은 휴대폰으로 다 하더라. 스마트폰으로. 네. 네. 끝인가요, 찬미공주? 어떻게 그 언론들을 그런 소식들을 듣는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지. TV보다는 휴대폰이고요. 집에서 요즘은 종이신문들을 안 보시니까, 그러니까는 휴대폰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또 네트워크가 또 형성되어 있고요. 아이들도 페북도 많이 하죠. 되게 좁은 구간을 이렇게 좀 한 바퀴 돌고 뭐 나름 형식은 이렇게 하고 와서 또 다시 이렇게 집회 다시 모여서 이렇게 정리 집회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네, 구간이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아가지고 이랬을 때 제주도는 잠잠했나요? 광화문에서 촛불을 막 들었을 때 제주도도 시청 광장에서 이렇게 촛불을 들려고 시민들이 모였는데 막상 이렇게 막 행진하고 그럴 데가 없어요. 아 진짜? 근데 제주도도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넓은 거에 비해서는 인구가 네, 그렇게 지금 65만 70만 뭐 정도니까 노원구가 55만 60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요? 구 하나 인구 정도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서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 네. 제주인에게 촛불 집회 그런 얘기를 막 했더니 야 제주도는 재미가 없다.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시청 광장도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차선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경찰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좀 넓혀가면서 막 제주도는 그냥 고옥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가 재미가 없대 막 했어. 막 웃었어요. 혹시 탄핵 때 촛불 집회가 제주도에서도 계속 열렸어요? 주마다 있어서 저도 되고 나서는 좀 이제 다 시들해진 분위기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참가 안 했는데 그 전에는 막 매주 가고 그때가 아이들 수능 보기 전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막 나가보면 고3 아이들도 아이들도 고3 아이들도 막 나가고 여기 나왔다고 나와서 시민발언 막 나와가지고 하고 서울에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보면서 광화문 광장 가운데 너무 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저만 또 거길 가겠다고 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때마침 저희 조카 지민이가 되게 호기심도 많고 거기 좀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먼저 얘기했어요? 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괜히 조카 핑계를 대고 광화문에 잠깐 여기 조카 지민이랑 갔었어요. 그 지민이는 어땠어요? 그 잠깐 들렸지만 그 광화문에 갔을 때 감회라든가 소감. 되게 멋졌어요. 어떤 면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서 막 다 같이 구호도 외치고 그래서 좀 멋졌어요. 사람들만 구호 외칠 때 같이 옆에서 지나가면서라도 같이 외쳤어요? 아니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모여있는데 뒤에 있어갖고 조금 민망해서. 아, 좀 민망해서. 거기서 막 외쳐도 되는 구호나 노래나 듣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잠깐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집회가 어떤 집회였는지 기억은 나요? 왜 모였는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시키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탄핵을 왜 시켰을까요? 나라의 돈을 딴 이상한 데다 쓰고 사람들이 화나서. 맞아요. 쓸데없는 데다 써서. 네. 그렇죠. 아, 그 얘기 나오니까 오늘 그 자유한국당 앞에서 4시부터 식당 해체하라고 맞아 맞아 집회한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가고 싶었으나 못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네. 제주도 인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뭐 네. 집회 모여도 장소도 협소하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재미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도 광화문 가면 혹시 누구 나왔을라나 이런 친구가 하는데 사실 네. 우연히 마주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미 이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서울 청계광장에서 그때는 뭐 할 부정선거였어요. 그거는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우연히 누군가를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때 정미 이모님이 멜로디언 멜로디언 끼고 지나 저도 혼자 가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근데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참 힘든데 정미 이모님 길 가다가 이렇게 옛날에 대한 거였거든요. 무슨 얼마나 다녔으면 무슨 이런 질문 인연인지 아무튼 그러네요. 제주도는 이제 바닥이 좁으니까 촛불 집회에 갔더니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이슈가 이제 점점 막 이렇게 극대화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거의 막 피크 시점을 찍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인구가 좀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갔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어. 이번에 심상정 의원도 아마 제주도에서 득표율이 높았던 걸로 알고 왜냐면 확인해 주세요. 근데 왜 원희룡이야? 아, 그니까요. 그런 건 좀 아직도 원희룡이 가장 차기로 도지사로 가장 지지율 높게 나온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다. 네, 중간지대 지금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굉장히 그것 때문에 뜨거워요. 제주도는 더 이상 성원 안 되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한데 외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개발이 되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주도 사람들이라고 다 낡아봐 돌집이 우린 좋잖아요. 네, 돌담이랑 네. 그거 부수면 싫은데 사실은 집은 환경이 좋지는 않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것만을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막 무분별하게 투기 자본이 들어가서 막 자본이 들어가면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그쵸. 모습이 바뀌잖아요. 예, 그렇게 너무 급하게 뭔가가 진행되는 거는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그런 건 좀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 그냥 언뜻 들으면서 외지인이 제주도에 살 때 그 워낙 제주에 독창 언어가 있잖아요 방어 네. 살기는 안 힘드세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방 분들은 왜 제주 그 자기네 말을 하잖아요 계속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외지인이랑 말할 때는 순화해서 그냥 표준어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주도 여행만 다녀서는 그렇게 제주도 사투리를 듣기 힘들지 않으셨었나요 정미모님?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방은 가면 다른 지방은 가면 어딜 가든 뭐 이렇게 그 지방 사투리를 듣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좀 그래요. 저는 그때 IMF 때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친구랑 갔었는데 정말 여기가 어디지 했었어요. 계속 민박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제주도에 어디 집이 나왔다 그래서 갔는데 집주인이 할머니셨어요. 말을 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게 돈을 10만 원을 뭘 어떻게 하신다는데 깎아준다는 건지 나중에 뭐 계약하면 뭘 하라는 건지 그냥 10만 원 그 단어만 알듣고 나머지 문맥의 뜻은 다 모르겠어가지고 그때 같이 가셨던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민박을 하셨으니까 그렇고요. 하다못해 뭐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이나 이런 데 묵으셨으면 그리고 렌트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관광지만 돌아다니면 제주도도 사투리 듣기가 힘들죠. 저는 근데 처음 간 게 그 일주일 정도를 계속 민박을 하면서 다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다른 말을 쓰는구나. 제주어가 근데 과 옛날 고어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 고어 용비 여천고 막 이런 거 할 때 아래 아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를 아로 읽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선 그거를 아와 어의 중간 발음인 발음이래요. 정확하게는 저도 발음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혼자없어예라는 말은 잘 아시잖아요. 그 혼자없어예가 제주어로 쓴 거에서 아래 아로 적혀있어요. 그걸 한자없어예라고 읽지 않고 혼자없어예라고 그거는 아래 아로 그걸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웃겼던 게 참크래커를 제주도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읽겠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촘크래커라고 읽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 그거를 촘크래커라고 그래서 이거 참크래커 아니야? 네, 촘크래커래요. 컴퓨터도 옛날에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이 이렇게 옛날 국어 혼글 프로그램을 맞다. 그래서요. 아니라고, 이거는 촘크레카가 맞다고 제주도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겠대요. 네. 그래서 정말 촘크레카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나와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건 다 제주도 사람들이 쓴 거야. 제주도에선 촘크레카라고 해주세요. 제주도에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이런 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정말요? 아. 어, 그런 거 말고 딴 걸 네. 봐. 딴 거. 없어. 저도 사실은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가 좋아서 살고는 있지만 저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만 오라는 건 여행을 오지 말라는 건가요? 이사 오지 말라는 와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네. 제주도는 사실 아까 이주민이 아니라 그냥 이민자라고 할 정도로 제주도는 뭔가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나 생활 방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이주민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그 문화에 녹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그냥 자기들끼리 이주민 문화를 만들어서 중국에 가면 차이나타운은 거기에 녹아들지 않고 그냥 차이나타운이 다 어느 도시를 가나 있고 그 사람들은 모여서 거기서 그냥 자기 살던 방식대로 네. 그냥 살잖아요. 그것처럼 이주민들이 가서 거기에 녹아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최근에는 중산간 지방은 되게 가면 집도 별로 없고 9시면 완전 밤이고 8시는 어디서부터 인적이 끊기는 곳들이 많은데 그곳에 원래 이제 육지에서 하던 대로 새벽 뭐 한두 시까지 두세 시까지 영업을 하는 술집을 아. 뭐 그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그 분위기에 녹아드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다른 식으로. 문화를 예, 또 만드시는 그런 경우도 많고 사람이 바뀌는 거가 힘든 게 자기가 사는 방식이랑 먹는 이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제주도가 우리가 좋아서 제주도를 갔던 그런 모습들이 자꾸 막 없어지니까 뭐 제주도에 와서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집에 와서 보는데 왜 홍대 느낌이 나지? 아니, 예, 전국 어디서나 하는 플리마켓 똑같이 막 하고, 예, 그냥 카페 막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막 빈티지하게 꾸민 카페, 요즘 이렇게 카페, 서울의 카페 컨셉 그대로 제주도에 이렇게 뭐 해놓고, 집에 와서 보면 홍대 같다고. 그럼 제주도에도 플리마켓이나 이런 게 많이 엄청 있어요? 엄청 지역별로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주로 어떤 게 거기도 홍대처럼 자기들이 만든 네, 뭐 이런 그런 것들 다 똑같은 그러니까 플리마켓 뭐 벼룩시장 개념으로 정말 뭐 아나바다처럼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수공예품 같은 거 팔고 네, 홍대에 그런 플리마켓 그런 분위기로 약간 제주도 컨셉 작품들을 이제 뭐 그 이게 제주 있으신 분들 만들어서 파시는 것들도 있긴 한데. 어느 도시를 가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공예품 같은 것들도 많고 또 관광 오셔서도 근데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념품 같은 것도 사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제주도 뭐 기념품 같은 거 뭐 저 원래 물건 욕심이 없고 잘 안 샀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뭐 사다 달라고? 아니요 아니요. 뭐 제주도에 간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이런 거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행 뭐 그런 좀 그런 여행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별로. 우리 꼭 가면 제주도에 예전에 네. 그 도라루방은 꼭. 아 맞아 맞아.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도라루방. 맞죠. 저희도 있어요. 생활하다 보니까 렌트카 싸고 싸게 빌리는데 물어보지 마라. 제주도에서 차 빌릴 일 없다. 싸고 좋은 숙소 물어보지 마라. 집 밖에서 잘 일 없다. 서귀포 좋은 횟집 물어보지 마라.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가서 회 먹을 일 없다. 제주도 사람한테 관광 어디 좋냐. 서울 관광 오면 어디 맞아, 가냐고 맞아, 물어보면 맞아. 어디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맞아. 여기는 서울 관광 뭐 있어?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서울 기념품은 뭐 사가는 게 좋나요? 나 서울 왔다가 제주도 가는 건데 뭐 사가야 되나? 남산타워? 63빌딩 모형. 63빌딩 아이서울유. 서울역 고가. 아, 거기. 서울로? 서울로 2017. 그거 한참 홍보하는데 거기 한번 걸어보라고. 특히 연인끼리 뭐 밤에 걸어보라 그러는데. 그러면 누구랑 가야 돼? 참명주랑 둘이 가. 지민이는 참 가봤어요, 제주도에? 네. 자주 가요? 자주는 아니요. 좋았어요? 네. 네. 어떤 점이 좋았어요? 바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바다 많이 볼 수 있어서. 그 IMF 터졌다고 했을 때 친구랑 둘이서 버스로 제주도를 다녔거든요. 해안가에서 아, 이제 우리 계속 해변만 걸었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 좀 나가자. 나가서 버스 타고 가자. 막 이래가지고 돌담 이런 데를 막 거쳐서 나와야지 버스를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다가 가게집이 있길래 그 안에 들어가서 새우깡을 사서 딱 뜯어서 딱 먹었는데 그래서 이 맛은 완전히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여기 대박이다. 요즘에는 하나로마트 뭐 이런 데가 골목 안에 편의점이 골목이 아니라 진짜 외진 관광지 주변에 편의점이 막 생기고 있어서 동네 가게들이 막 없어지고 네. 제주만에 그게 많이 없어지겠다 그러면 그죠. 그런 게 좀 눈에 막 급하게 막 많이 보이니까 동네 다니는 길인데 한 달만 있다가 가도 어머 여기 이런 건물이 있었어. 그러니까 새로 짓고 있을 때는 이렇게 공사 중일 때는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장이 다 끝나면 이제 어머 건물이 갑자기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맨날 다니는 길에도 건물이 그렇게 쑥쑥 들어선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에서 사는데 뭐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좋거나 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는 많지 없어요. 제주도 물가 제주도에서 싼 거는 정말 삼다수밖에 없다고. 아 진짜 삼다수 진짜 싸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삼다수가 편의점에서 우리는 물 사면 국내 생수 중에서는 삼다수가 제일 비싸잖아요. 네, 그거는 삼다수가 제일 싸고 큰 거 6병짜리도 뭐 3,900원 싸게 파는데 3,600원 뭐 이러니까 싸죠. 삼다수만 싸요. 삼다수만 임금도 싸고 삼다수만 싸요. 물가는 비싸고 택배비 택배비는 진짜 비쌀 거 택배비에다가 추가 배송료 그렇죠. 네. 맞아. 그러니까 항공료나 선박료를 더 추가를 해야 되니까 네. 보통 3,000원에서 4,000원을 추가로도 네. 내야 되는 요즘에 다 특별한 물건 사는데 네, 그런 거 되게 불편. 살기 힘든 곳입니다. 잘 생각하고 있고 오지 말라고 맞아, 막 안 좋은 맞아. 점만 막 얘기하는 거. 한동안 정미 이모가 제주도 가서 살려고 아, 저 그때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딴 분 안 와도 정미 이모님은 왔으면 되게 심각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가 정미 뭐 네, 풍주님께서는 그때 네, 아무튼 저는 정미 이모님이 오다리서 어머 너무 좋아 막 이러고 혼자서 막 근데 왜 못 갔어요? 왜지? 네? 왜 못 갔어요? 그렇게 어프로쳤어요. 진짜 갈 줄 알았죠.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음악을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얼렁뚱땅 피아노 소품집을 냈을 때 제주인과 연락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이 제주인 혼자였어요. 새로운 그냥 새로운 음반을 듣고 네, 음악을 들으면서 새로운 네, 음반들 중에서 누가 요즘에 좀 음반을 냈나 막 이렇게 보는데 정미 뭐 정미란 이름은 사실 흔하니까 정미 이모 정미하면 또 이모가 있긴 하지만 예 네, 그래서 혹시 막 이러고 연락을 했었죠. 음악 들어보고 연락하신 거 맞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왠지 너의 음악일 것 같다는 맞아. 그런 뉘앙스로 그게 나는 너무 고마웠어. 그렇게 알아본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 아무도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이 제주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혼자 좋아했던지 그런 의미에서 한 곡을 들어볼까요, 제주인님. 아니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아차카 북치키예요. 아, 근데 아차카 북치키. 그거 틀었었죠. 네네네. 네. 싫은 사람들은 스킵하는 걸로. 쿠스코 아그라 베르게나 시시프라 카트만두. 쿠스코 아그라 베르게나 시시프라 카트만두. 쿠스코 아그라 베르게나 시시프라 카트만두. 쿠스코 아그라 베르게나 시시프라 카트만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손가방 들고 가고 싶어요. 통통배 타고 세월이 내월이 되도록 모르게 쿠스코 아그라 베르겐 가고 싶어요. 아시시 브라하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을까요?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자전거를 타면 갈 수 있을까요? 주문을 걸면 닿을 수 있을까요?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쿠스코와 그라베르게나 시프라 카트만두. 쿠스코와 그라베르게나 시프라 카트만두. 쿠스코와 그라베르게나 시프라 카트만두. 쿠스코와 그라베르게나 시프라 카트만두. 전 정말 가고 싶어요. 세월이 네월이 되도록 모르게 가고 싶어요.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아차카부츠키. 예. 정미모의 아차카부츠키를 듣고 왔습니다. 아차카부츠키를 듣고 오니까 쿠스코가 가고 싶네요. 여행 가고 싶네요. 네. 쿠스코 어디에서 지배를 했었죠? 스페인. 거기 광장에 가서 널브러져 있는 거 아침에 널브러져서 책 보고 이러고 있으면 꼬마애들이 엽서 같은 거 들고 와서 팔고 구두 닦기 애들이 아. 통 메고 와서 60년대 그때 그쵸. 흰색 운동화인데 닦아주겠다고. 아니 흰색 운동화를 그걸로 어떻게 닦냐고 그랬더니 일단 맡기라고 막. 애들이 생각나네요. 그 친구들이. 걔는 워낙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한테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키게 하려고 거짓말을 아. 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상황에서는 됐거든 막 이러는데 그때는 속이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면 걔네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때도 물론 농담하면서 잘 지냈지만 그때는 막 너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랬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정미 이모님이 외국에 여행 가서 아이들이랑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던 것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아, 네.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맥도날드가 있어가지고 아. 햄버거를 먹는데 정미 이모님의 네. 특이한 그 햄버거 먹는 방식으로 햄버거 빵을 열고 패티 위에다가 감자튀김 을 쫙 깔아서 다시 덮어서 자기는 이렇게 먹는데 네. 그거를 아이들이 어느 나라요? 제 친구가 거기서 봉사를 했었어요. 아~ 그 시골 학교에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걔네를 데리고 같이 간 거야 아~ 맥도날드를. 아 그러면서 같이 먹은 거야.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정미 이모님이 얘네들이 햄버거는 이렇게 먹는 건 줄 알면 어떡하나? 이렇게 먹는 건 줄 알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긴 탁자에 제 친구는 가운데쯤 앉고 나는 이제 걔네랑 별로 안 친하니까 처음 봤으니까 나는 맨 오른쪽에 앉았어요. 얘네들은 다 이제 걔가 케어해서 얘기하고 막 이럴 거니까 난 신경 안 쓰고 혼자 막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친구가 화를 내면서 야! 너 햄버거 그렇게 먹지 마! 왜? 그랬더니 보니까 애들이 옆에서 다 햄버거 같이 뚜껑을 열고 감자튀김을 패티 위에 올려놓고 덮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미안. 코너? C. ITC. 이것이 C다. 그럴 수도 있지만 ITC. 좋아요. 좋아요. 네, 코너 이름이 ITC. 이번엔 제대로. 지난번 방송에 맨 끝에 나왔잖아요. 아, 네. 그걸 제가 못 찾아가지고. 엔딩곡을 다 들으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C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테스트한 거겠죠? 사람들이 다 듣나 안 듣나? 어, 그렇죠. 제목 광장. 부제 판의 미로. 지은이 꼴통 IT. 모여라 모여보자 착한 아이 가면을 던져버리고 쪼그라든 가슴을 활짝 펼치고 딸랑대는 깡통을 지그시 밟고서 우리만의 판을 벌려보자. 나가라 꺼지거라 무지로 분노의 가면을 쓴 자 비겁을 명문으로 가리는 자 진실의 촛불이 두려운 자 당장 깽판을 멈추어라. 자 이제 새 판을 벌여보자. 해가 너무 뜨거운가? 그건 우리의 분노라네. 땅이 너무 차가운가? 그건 우리의 절망이라네. 나팔수도 필요 없다. 선지자도 필요 없다. 우리 손으로 우리들만의 신명나는 판을 열어보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에 대한 얘기였네요. 네, 그러네요. 저희 촛불 집회할 때 말고 광장에 혹시 또 나간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명박 광우병 때 유모차 그 세대야? 아니, 그러니까 동생이 유모차 있고 본인은 같이 갔던 거지. 기억이 없을 수도 있지. 그때 갔다 오고 나서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막 따라 부르면서 그 집회 분위기를 금방 노래 부르는데 까먹었나봐요. 어머님이 유모차 부대의 그분이시구나. 그때 나는 뭐 하고 있었나. 나중에 광우병 때 광장의 모습을 보고 아, 이 한심한 인간 하고 한번 자괴감에 빠졌었던 적이 있어요. 광장에 처음 나간 게 여의도 광장이었는데 나 여의도 광장에 자전거 타러 갔는데 롤러스케이트 그럼 맞아요. 롤러스케이트를 그 넓은 시멘트 바닥에서 탈 수 있다는 게 자유롭게 그때는 여의도뿐이 없었어요. 자전거 타고 롤러 타고 수비학에서 생년월일을 밝히진 않았는데 뭐 연식이 다 나오네요. 지민이는 중학생인 거죠? 네. 학교 다니는 거 재밌어요? 아, 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놀기도 하고 선생님이 없으니까 네. 매우 좋아요. 쉬는 시간 짧잖아. 아, 그래도 네. 쉬는 시간에 뭐 애들이랑 뭐 먹을 수도 있고 처음에 그 말을 선생님이 없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계속 교실에 있잖아요. 네. 쉬는 시간에도요? 중학교 때는 정말 교실에 애들만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그 해방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복은 이뻐요? 교복이요? 네, 예뻐요. 아우, 너무 부럽다. 우리 교복 너무 안 예뻤었다고. 우리 때는 완전 테러블 했었죠. 밥은 어때요? 급식? 밥 맛있어요. 무상급식이죠? 무상급식. 네. 초등학교 때도 맛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도 맛있었어요. 아니, 워낙 식성이 좋다는. 보니까 키가 굉장히 커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죠? 반에서도 키가 크죠? 엄청 큰 건 아닌데. 아. 그 엄청 큰 건 아니고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엄마가 크신 거예요? 아빠가 크신 거예요? 두 분 다 엄청 안 크신데. 되게 잘 먹으시나? 잘 식성이 좋아요. 그럼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바로 가요? 집에 갔다가 학원에 가요. 집에 책가방 내려놓고? 네. 요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 학원은 몇 개 다니고 있어요? 두 개밖에 안 다녀요. 영어랑 수학이요. 그럼 집에는 몇 시에 와요? 아, 학교 끝나고는 3, 4시에 오는데 학원 끝나고는? 학원 끝나고는 10시나 두 과목인데?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럼 밥은 어떻게 집에서 먹고 가요? 아니겠죠? 간식으로 먹겠지 간식을 먹기도 하고 끝나고 먹기도 하고 끝나고는 집에 와서? 네 아, 그럼 중간, 네. 중간에 먹을 시간은 없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학원을 만약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몇 시에 가서 5시에 가서 10시 10시 5시간 동안 영어만 하는 거예요? 네. 5시간 동안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수학은 언제예요? 그럼 수학은 화요일 화모. 화요일은 몇 시에 가요? 아, 화요일 날은 그쪽도 5시에 갔다가 네. 뭐 7, 8시면 와요. 화요일 목요일에는 아, 영어는 10시에 와서 또 학원 숙제를 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학원 숙제 있긴 한데 네. 근데 그 다음날에요. 수학학원 가는 날 그치, 좀 여유가 날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5시간 동안 뭘 해요? 지금 내신 그 준비 기간이어서 네. 학교 걸 배우는데 네. 뭐 본문 암기라든지 단어도 보고 수업도 하고 네. 뭐 본문 제대로 못 외우, 제대로 안 외우고 시험 못 보면 남아서 외우고 본문 외운다고 네 본문 알아서 외우지 뭐 학원에까지 가서 외워야 되나? 뭐 다르다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그 상황을 모르는 거지 지금 정미모는 그치 근데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살았어요. 아, 그 학원 가서 영어 하고 이런 것도 재밌는 거죠. 재밌어 아니면 내 자식 그런 생활이 어떻게 느껴? 그냥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들이 재미는 있어요? 막 그게 막 재밌지는 않은데. 그럼 영어는 원래 재미는 있어요? 수학보단 재밌어요. 나 영어 생각하면 지민이 생각나는데. 예, 지민이 났을 때 내가 영어 선생님 했었거든요. 그럼 네가 여기 지나가다가 가르쳐. 내가 뭘 가르쳐? 그럼 학원은 그 수학이나 영어 학원은 언제부터 다녔어요? 수학 학원은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영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계속 내신 안 할 때는 어떤 영어를? 독해나 문법을 위주로 하고 영작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뭐 리스닝 수 수업도 하고 수능 대비죠. 수능 대비 그런 걸 주로 해요. 논술이나 국어는 어렵지 않아요? 아직은 그, 1학년이라서 네, 그거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럼 주말에는 어떤 걸 해요? 내신 때문에 학원에 가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기말고사가 있어서 그럼 오늘도 학원 갔다 왔어요? 네. 그럼 몇 시간 정도? 3시간 있었어요. 수학학원에서. 몇 시에 갔어요? 9시 반에. 아침? 네. 아. 아침에 갔다가 왔어요. 늦잠이란 걸 워낙 안 자는구나. 아니요. 잠 많아요. 아, 몇 시에 자요? 아, 저요? 보통... 한지? 두시? 그럼 그때까지 공부해요? 공부를 하는 날도 있고 노는 날도 있고 네, 숙제도 하고. 학교 생활은 그러면 친구들하고 노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있어요? 재밌는 거요? 네. 친구들이랑 노는 거 말고는 급식 시간에? 급식 시간요. 밥이 맛있으니까. 혹시 그러면 학교에 왕따나 이런 건? 저희 반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럼 다른 반에는 있어요? 다른 반에 있는 것 같아요. 몇 학급이 있어요? 한 학년에? 한 학년에 9. 9반 중에 다른 반에 한 명이 왕따거나 이러면 다른 친구들도 다 알아요? 알아요. 그럼 다 같이 그 친구를 왕따 하는데 동조하거나 이러나요? 그러면? 막 얘가 너무 싫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얘랑 절대 놀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럼 그 학교에서 다른 반 친구지만 왕따인 친구는 점심시간이나 학교 다른 생활할 때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진 않는데 약간 같이 다니긴 하는데 혼자는 아닌데 멀리 떨어져 있다. 급식실이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어요. 아, 그럼 급식실에 갈 때 친구들이랑 다니잖아요. 네. 그럼 뭐 혼자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혼자 먹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일부러 혼자 먹는 경우예요? 아니면은 친구가 없어서 혼자 먹는? 그냥 자기가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먹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 내가. 우리는 그때 급식은 없었는데 어쨌든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몰랐죠. 네, 근데 학창... 맨날 친구들 집에 데려와. 뭔 소리야.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어려워서 거의 한 학기는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고 2학기 때 돼서야 친구를. 옛날에는 성격이 좀 그랬어요. 되게 말하는 것도 어려웠고 사람 사귀는 게 어려웠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성격이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아이들은 약간 좀 이해도 되고 옛날에 그 생각들이 나면서 혼자 있는 아이들 보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닥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혼자. 나는 그때 혼자 있으면서 조금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힘들었었었죠. 1학기 매년 새 학년 올라갈 때마다 한 학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1학기 때는 거의 그러지 않나요? 아니, 안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래요? 금방 친해지고 또. 그런 애들도 많아요. 사교성 있구나, 적극적인 아이들은 금세 이렇게 어울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어울리는 게 되게 쉬워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조카 보니까 게임으로 많이 지금은 그렇게 친하게 지금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요즘 지민은 뭘로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냥 뭐 아이돌 얘기나. 아이돌. 그러면 지민이도 좋아하는 아이돌이 아이돌은? 있어요? 아니, 저 딱히 없어요. 주로 듣겠네요. 나이 많은 연예인이라도 네, 없는 것 같아. 제 조카는 선바한테 김선바라고 연예인은 아닌데요. 유튜브 네. 방송하는 사람이서 유튜브를 저녁 8시부터 생방송을 해요. 혼자 막 방송을 하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사람들이 보면서 댓글 달아주고 선물 넣어주고 돈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찬미공주는 네. 학교 때 어땠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제가 아주 그 시골에 면소재의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는 수원 시내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혼자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숙을 했죠. 아, 진짜? 네? 3년을. 아, 정말요? 유학을 시골에서 수원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혼자에 대한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아, 이거 부모님들하고 따로 사는 게 별로 안 좋은 거구나. 고등학교 때 특히나. 그러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서울에서 혼자 혼자 있고 거의 친구 사귀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중학교 친구들은 좀 지금도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은 없어요. 지금까지 만나고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3년은 참 힘들게 지내지 않았는데 그때는 급식이 없었잖아요. 그쵸? 도시락 싸고 도시락 싸고 직접 하숙집 어머니가 도시락을 하수. 근데 왜 네. 그러니까 수원에 따로 그러니까 유학 온 거죠. 시골. 지금은 유학을 다들 외국으로 간다고 또 생각하시지만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또 도시로 유학을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럼 본가댁이 엄청 시골이었어요? 하루에 차가 7대 다니는. 안 돼, 안 돼, 안 돼. 차가 끊기면 한 번은 경찰서 가서 태워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훌륭한 고등학교 생활을. 아,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고3, 나도 고등학교 3년은 아무 기시겠다. 그럼 제주인님은 고등학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고등학교 되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은데 여고였는데 1회였어요. 아. 네. 1학년 때는 그 넓은 학교를 저희만 쓰면서 2학년이 되니까 왜 이렇게 매점이 붐비는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 못한 거 말고는 제일 중요한 거였나? 제일 중요한 걸 놓쳤나? 연극반 하면서 하고 임원도 고등학교 때 막 했었어요. 2학년 3학년 때 공부는 못하는데 어떻게 반장이 돼가지고 리더십이 있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그랬는데 그럼 뭐하나 대학을 떨어졌는데 대학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시절은 좋았었어요. 처음에 저기 제주인님 봤을 때 삭발이셨죠? 처음 봤을 때는 아니고 나는 밀었었... 아니 중간에 그 전 모습은 전혀 몰랐어. 예 그쵸 저 앞에 잡고 있는 삭발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딜 가도 눈에 띄는 뭐야 대단한데 되게 멋있었어요. 29살에 아니 머리를 한번 밀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30 넘어갖고는 이제 나이 먹고 할 짓은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미 이모님이 첫 모습이 그런 그거예요? 예, 그냥 삭발하고 싶어서 삭발하신 거예요? 네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머리도 정말 길었었거든요. 네. 긴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네 뭐 그런 것 기회도 없고 계기도 없고 그냥 네. 서른 되기 전에 꼭 밀어야겠다. 그래서 29 여름에 아마 밀었던 거. 계속 미셨죠, 그럼? 아니, 그렇진 아니에요? 않고, 머리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한 장 안 찍어놨는데 벌써 머리가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자르고, 그 다음에 그냥 쭉 길렀었어요. 지민이는 몰랐죠? 삭발했던 거. 엄마가 얘기해 줬었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뭐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머리를 한번 민 적이 있다고. 이모가 이상하다고. 놀라지 않았어요?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독특하구나. 독특한가요? 정우 이모님 저 독특한가요? 그럼요. 아, 참 지민에게 묻고 싶은 건 있는데 왜 이모하고 고모하고 차이가 있나요? 국가들이 이거를 이모 앞에서 물어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어감의 차이인가? 아니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그럼 이모가 더 좋아? 고모가 더 좋아? 이모가 더 좋아요. 역시 세상 나도 줄 알아요. 나도 이모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아니 근데 고모가 되게 되게 잘해주시는구나. 고모는 또 아들만 있고 딸이 없으니까 아니 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왜 우리 엄마들이랑 친구들이랑 누가 있으면 보통 이모 이모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모가 더 친근감이 있는 건가 싶어서 어떤 건가. 그렇지 아무래도 엄마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미 고모 아니고 정미 이모로 이모 하시는 이모죠. 거잖아요. 아. 그런가? 우리 때는 친구의 어머님도 내 친구의 이름을 어머니. 대서 누구의 어머니라고 부르든가 아니면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든가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다 이모 누구 이모. 그런 지금은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왜 그렇게 되는? 그거는 예전에는 누구 어머니나 그냥 어머니라고 부른 거는 아이들이 그 또래 아이들의 집단에서 엄마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주체가 아이들인 거죠. 그쵸. 근데 요즘 아이들은 주체가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들이 이렇게 그 또래 집단을 만들어줘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들어가도 학교에서 엄마들이 형성이 돼서 아이들끼리 그룹을 엄마들이 짜더라고요. 학원을 보내든지 과외를 하든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집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누구 이모가 되는 거죠. 누구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모라고 부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그 집에 가면 누구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즘은 엄마들이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이모 이렇게 부르게 시키는 거죠. 아, 엄마들이 주체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친구 엄마랑 우리 엄마는 안 친했거든. 그렇지. 요즘은 친구 엄마랑 우리 엄마랑이 친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애들한테 맞네요. 못해준 게 그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집단을 제가 이렇게 해주시 끼어들어서 만들어주지 그 못하니까 워킹맘이셔서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 워킹맘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 요즘은 카톡으로 학부모 방들 단톡방이 있어도 거기 안에서 전업주부들이랑 이제 워킹맘들이랑 약간 이렇게 전업주부맘들은 이제 워킹맘을 약간 이렇게 좀 소외하고 여기 학교 활동이나 이런 거 활발하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못 만들어주니까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집단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좀 아쉽긴 해요. 안쓰럽긴 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다들 물어봤는데 왜 이모라고 불러? 엄마라고 누구는 엄마라고 그럴 정도로 엄마들의 정보력과 그러면서 학원도 같이 좋은 데를 정보를 해서 원래 학원 정보는 엄마들끼리도 공유 안 한대요. 내 딸만 내 아이만 보내는데 이제 그렇게 커뮤니티가 된 사람들끼리만 해서 그룹 지어서 같이 좋은 선생님 모셔다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들은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런 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다 계속 소외가 되고 일하면서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요즘에 그나마 뭐 페미니즘이 계속 막 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것들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막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그런 게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친구 어머님 중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니 그냥 다 이모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바뀌었구나. 이모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이거에 대해서. 누구의 엄마라고 엄마 생각할 수도 없지 참. 찬미공주는 고모 이모 다 계셨어요? 아 있어. 예. 그럼 고모가 더 좋았어요? 이모가 더 좋았어요? 저는 또 특수한 환경이라서 이게 친인척 간의 관계가 없었어요. 거의 많이.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양내가 많이 없어서 좋고 안 좋음이 없다. 그냥 좋고 안 좋음이 없었다.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나는 고모보다 이모가 더 나도. 살가웠었던 것 같아. 고모는 왠지 어려웠었고 이모가 더 살가. 우리 고모는 좀 무서웠어요. 나한테 왜 음악을 하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한 시간 동안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 외로워서 왜 네가 음악을 하냐, 돈벌이가 되냐, 뭐 얼마나 버냐, 너 음악해서 뭐하냐 계속 내가. 아 참 오늘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7시에 좀 진행했는데 김관홍 씨 일주기 추모문화제가 있었어. 우리가 맨날 토요일 날마다 녹음을 하니까 정미모하고 찬미공주가 광장에 못 가. 토요일 날 지민이는 김관홍 씨라고 혹시 알아요? 아니요. 잠수자. 몰라요. 그 옛날에 한번 꼴통 IT님이 자기는 아직도 꿈에서 그 구조하는 그 깜깜한 밤 그날 자꾸 기억난다 그러잖아요. 나는 김관홍 씨 두 눈동자가 자꾸 보여요. 아우. 눈 마주쳤는데 멀끔멀끔 쳐다보고 인사 안 한 게 한이 된다고. 사람들 여러 막 있고 이런 광장 같은 데 가면은 좀 화면에 이런 거 막 나오면은 그 눈동자가 자꾸 나랑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최순실이 사람들한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오늘 또 제주도 가다가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 계셨죠. 2014년 제주도 있었어요. 분위기는 어땠어요? 주변의 분위기를 살필 그런 것보다 일단 제 감정이 잘 추스려지지가 않고 저는 뭔가 그런 게 충격적인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싫고 분명히 내가 알고 내용을 알고 알면 알수록 내가 고통스러울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알기를 회피하고 좀 덮어뒀던 게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정미 이모님이 이렇게 팟캐스트 한다고 했을 때 뭐 아는 것도 없고 사실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럼에도 뭔가를 이제 제 마음에서는 참여하고 싶었던 게 약간 그냥 내 고통이 싫어서 그냥 묻어두고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안 보려고 스스로 안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는 뭔가 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여지껏 갖고 있었어요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쵸. 네, 너무 훌륭해요. 왔었던 건데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식당이나 가면 막 뉴스에 계속 하루 종일 막 식당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해가지고 채널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배가 들어오면 네.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배를 타고 아,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갈 예정이 있었대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얘기들은 만약에 그게 왔다가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 아이들이 제주도, 예, 제주도에서 예, 그러니까 안산이 아니라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했을 텐데 그 학교가 제주도는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예요. 아. 그래서 시내 유명 이렇게 예, 인문계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가 에이, 타고 갈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그랬더니 제주도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래도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누구의 손자 뭐 아. 지금 같이 이렇게 세월호가 그러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아휴 참 세월호. 아 참 네. 제가 지금 제주도 도림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가 하나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17년 6월 13일부터 8월 6일까지 제주 도림미술관 정관에서 총 79팀 200여 점의 작품을 했는데 이 키워드가 뭐냐면 광장예술 횃불에서 촛불로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왜 지난번에 구명조끼 광장에서 전시했던 그런 구명조끼도 실쿠 직접 아. 여기서 실쿠 가서 거기서 전시회도 아. 그걸 했고 또 누구죠? 많은 그 광장에서 했던 많은 예술 전시도 했어. 그때 미술팀도 있었고 많은 그런 분들이 또 제주 도림미술관 그곳 가서 예, 전시도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제주도에 가신 분들은 이때 8월 6일까지 하니까 꼭 시간 내셔서 제주도 관광이나 혹은 제주도민들이 그곳에 가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려가면 꼭 네. 예,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또 리본이라는 데 예, 예, 한번 가보셨어요? 전시 공간이 있는데 네.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포스터는 유심히 보고 했는데 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게 아직도 이게 감정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네네네. 이게 제가 사실 가수 신해철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네. 신해철이 죽었을 때 저한테 막 연락이 왔었어요. 친구들한테 괜찮냐고 정미 의원님도 저 생각하면 사람들이 신해철 좋아하는 아직도 저 신해철 음악도 못 듣겠고 신해철 관련된 기사도 잘 못 보겠고 예, 그 뭐 법안도 만들고 뭐 하는데 그거 뉴스를 저 못 보겠거든요. 세월호도 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렇게 덮어놓고 공간 그 포스터는 봤는데 막상 거기에 막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예, 충분히 이해는 조금 예, 그런데도 마음에서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고 지금도 네. 그래서 그냥 딱 덮어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별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다 산책 이렇게 올라오고 처음 진짜로 이렇게 그 미수습자로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예, 나왔다고 딱 했을 때 트위터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후루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한 명이라도 뭔가를 미수습자에서 진짜 유가족으로 됐으면 그게 막 눈물이 왈칵 나는데 아 내가 감정을 이렇게 덮어놓고 하려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상처를 막 있었구나.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이 다 상처로 남아있을 텐데 예,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치유도 되겠지만 근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정미 이모님이 이렇게 하죠. 네. 제가 요즘 헌법 전문을 한번 외워보겠다고 막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줌을 보면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그게 그 다음이 나와요.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좋아. 그 부분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 미래, 미래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다음 뭐야 자바국당, 아 국민의당까지 걔네만 좀 어떻게 제정신 차리면 아니면 사라지든가 자유한국당은 정말 해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룹바 조기 총선을 하자고. 아, 조기 총선 한번 맞들였어요 이제. 엊그저께 트위터 봤는데 그 요즘 스텔라 데이지오 내가 맨날 이 얘기를 며칠 전부터 한다는 거 몇 주 전부터 한다는 거 맨날 자꾸, 깜빡 저도. 잊고 예. 피켓을 두고 이런 거에서 잠깐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좀 기다리지. 지금 막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한꺼번에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얼마 전에 페북에서 밀양 송전탑 때문에 다 같이 올라와서 세종문화회관 옆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번 주에 예은이 아빠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도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 밀양에서 오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계속 집회하시고 목소리 내시는 거 자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안 해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확고하게 계속 소리를 내야 다른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너 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왜 꼭 그렇게까지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봐라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원한다 나는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일본 왔을 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할머니들 당사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는 그 합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렇지. 거니까 가만히 계속, 있지 말라고 계속 더 얘기하라고 계속 더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명분을 줄 수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로 보잖아. 아 맞아요. 아, 자한당 야당 정신 차려봐. 국민을 위하는 거야. 지들을 위하는 거야. 나머지 30분 분량의 방송은 편집자의 실수로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재율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제주인과 지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혁규 권재근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혁규. 권재근.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